de ponego molí. Kaul se va a piorade. Kde to na ponego. Dorawa sulchan ape anjemian. 눈물 내 눈에 그대 보내고 아주 지는 별빛 바라볼 때 눈에 흘러 내리는 못다한 날들 그 아픈 사랑 지울 수 있을까 어느 하루 비라도 추억처럼 흩날리는 그대 목소리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젖은 어깨 스치며 지나가고 내 지친 시간들이 창에 어리면 그때 미워져 너무 아픈 사랑을 사랑이 아니었음을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제 우리 다시는 사랑으로 세상에 못다 사랑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